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 선물 이벤트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K-Will의 오늘부터 1회 듣고 시작할게요. Let's go! 오늘 뭐 하니?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한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몰라 너를 사랑해 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을 셋 얘기해봐 잘 안 보이니 네 남자가 안 보이니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샹샹샹 샹샹샹이요? 그게 뭐예요? 샹샹샹 뭐예요? 그냥 기분 좋아하세요 샹샹샹 네 네 저희 저번주에 이어서 이제 선물에 대해서 2부가 제기됐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네 2부가 됐어요 네 저희가 저번에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주는 선물 또 하나가 플러스가 됐죠 이벤트 네 이제 이번에는 이벤트와 선물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좀 못 짚고 간 것 같아서 이부를 만들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약간 경조사 같은 거? 경조사? 제가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경조사는 베이비 샤워? 아. 왜냐면 한국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베이비 샤워가 뭐예요? 그 아기 임신했을 때 이제 아기 나오기 전에 이제 파티하는 거? 네, 아기가 슉 나오기 전에. 네. 애기 만삭일 때. 만삭일 때. 딱 한 달 남겨두고, 외국 문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 초대해서. 그쵸. 네, 파티를 여는 거죠. 네. 근데 네. 기쁜 일이니까. 초대된 사람들은 선물만 가져오면 되고, 네. 나머지는 다 그 이벤트를 하시는 분이. 이제 밥. 네, 이제 책임을 네. 지시는 거죠. 먹을 거랑 이런 거. 그래서 예쁘게 꾸며놓고, 뭐, 여자들은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니까. 네, 저희는 아. 개인적으로 같이 갔다 왔죠. 네. 그때 베이비 샤워 할 때 저도 친구랑 같이 선물 골랐는데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지혜롭게 그 호스트 분이 이제 옷은 많이 받았으니 옷은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전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아, 안 되는구나.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옷만 많이 받으면 애들은 많이 빨리빨리 네. 자라니까. 분유통 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분유통 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분유통 사기에는 근데 그게 애매한 근데 그 게 분유도 엄마가 원하는 분유가 맞아요. 달라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대박. 그럴걸. 아, 유레카. 아, 유레카.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어떤 선물 가져가셨어요? 그때 모자였던 것 같아요. 모자. 아기 모자요? 네.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언니는 애 낳는데 뭐, 브랜드 뭐가 좋다던데, 넌 뭐 먹냐?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우리 뭐 먹어. 베이비 샤워에 분유통을 사가지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아기들이 분유를 하긴 두세 살부터 먹는구나. 그 사람마다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몇 개월부터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산모를 위해서 립스틱이랑 뭐 그런 거 사갔는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저 다른 거 사갈 것 같아요. 뭐 사갈까요? 그때 너무 몰랐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 아기가 입기 귀여운 어떤 특이한 거? 근데 그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막 옷 이런 거 아기 용품밖에 생각 못했는데 그때 아기 용품에 이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그 뭐지 우유통 살균제? 살균기.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네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해줄 것 같아요. 얘가 예전에도 나왔지만 네. 자주 애용했던 똥통. 똥통? 모바일 똥통. 아, 타고 다니는 거? 모바일 똥통. 아, 근데 그 애가 좀 커야 쓸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쓸 거잖아요. 클 거잖아요, 얘는 좀... 무조건. 네. 그래요, 맞아. 언젠가 필요하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다음 달 말쯤에 저희 조카가 태어나거든요. 오, 대박. 네. 그래서 지금 선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아, 진짜. 그래도 조카니까. 그니까요. 뭔가 스페셜한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사줘야죠. 뭐가 좋을까요? 마티 아이디어 한번 주세요. 똥통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어, 남자예요. 남자 여자 공용으로 똥통 다 돼요. 그래요? 아, 뭐 그렇긴 한데. 똥통 그래요. 네. 뭐 저희 조카는 똑똑해서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무슨 소리요? 똥통이 필요 없을 때 네. 똥통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똥통은 인조이먼트예요. 아, 그게 왜 인조이먼트예요? 애기 얘기하는데 똥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그러면은 변통이라고 할게요. 네. 변통이 변을 보면서도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저귀가 되게 빨리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일하니까 네. 기저귀를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기저귀도 이게 싼 걸 쓰면 애기들 피부가 너무 약하니까 좀 아~ 많이 네, 그 냄피를 쓰라고 하죠. 되게 네. 아프대요. 네. 그래서 그 근데 기저귀도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그런 건 거? 괜찮나요? 네, 어차피 사이즈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게 한번 일회용으로 계속 쓰다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요즘에는 기저귀 케이크에서 만들더라고요. 아 맞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기저귀 케이크. 롤롤롤 말아서 케이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기저귀라니까요. 근데 왜 케이크예요? 아니 그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아, 몇 단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케이크라고 불리진 않고. 귀족이 케이크라 불려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어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상한 거네요. 네 그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뭐 다른 경조사로 넘어가면 네. 결혼식. 결혼식. 이 나라는 한국은 그 도, 보통 돈으로 많이 하잖아요. 부주. 네. 부주로 네,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 나라는 부주로 하는 데도 있고 보통 진짜 키위 결혼식에 가면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네. 이제 선물로 많이 하나요? 아 선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베프는 네. 예를 들어 뭐 전자레인지나 아, 가정용품을 해주죠. TV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결혼식 선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그 가족이 이제 미셸 씨 언니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있었어요. 아 자, 맞아요. 짜잘한 것들을 다 사놨어서 또 저희 언니랑 부주 많이 하면 되겠네요.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요? 그랬나요? 그리고 막 그럴 때는 또 도와주는 것도 선물처럼 느껴질 것 네, 같아요. 아우, 많이 도와줬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셀프 웨딩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셀프라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어딜 통해서 한 게 아니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죠. 저의 너 전 저의 롤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뭐 하셨다고요? 모르시나요? 뭐, 아니,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사진 그 찍는 거 포토, 웨딩 포토라고 하죠? 네. 그거 돌아다니면서 옷 받아주고, 표정 해주고, 아~ 머리 메이크업 그거 다 만져주고. 부케 받았어요? 부케를? 아, 부케는 받지 않죠. 왜냐면 제가 받았죠, 결혼하는 부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 결혼식 선물을 하신다면 아, 결혼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몰라 뉴비도 근데 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부주를 크게 하면은 이제 선물 그 네?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 화에는 저보고 선물이라고 네. 하셨으면서 지금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아, 네, 추가 설명 네. 부주를 이제 어느 솔직히 얘기해서 친하기 레벨이 있잖아요. 네. 은근히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해주잖아요. 그럼 연락 와서 너 많이 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 네가 나 갈 때 돌려달라고. 네, 아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다니. 서로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네. 그냥 너무 많이 하고 하면 부담스럽다기보다 좀 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딱 너랑 나랑 사이는 이 정도니까 딱 그거에 맞는 거를 하면은 그게 진짜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지 형식에서 살짝 벗어난 만큼을 그렇죠. 해야지 좀 더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도 전할 때 많이 했더라 이러면서 아 얘가 나를 좀 더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물론 이제 이만큼만 할 수 있는 거를 딱 했으면은 물론 제 재정 상태는 더 넉넉했겠죠. 네. 근데 그게 뭐냐고요. 저만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이제 관계도 돈독해지고, 네, 같이 나누고 이런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부주도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안에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그만큼 내려놨다는 것은. 네, 맞죠. 근데 그쵸? 이제 그냥 나. 이 사람한테 분명히 친해가지고 뭔지 아는데 원하는 걸 그냥 돈으로 그냥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주는 거는 아 그렇진 않죠. 네, 아니 그렇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없지는 않지만 약간 귀찮은 부족한 건 네, 귀찮음도 들어갔다면은 네. 그건 본인이 잘할 거예요. 그 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주는 건지 근데 물론 상황이 네.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어디까지나 네.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너가 선물 이거 했으면은 평점 몇 점 뭐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진짜 뭐 주변에 결혼식 가시는데 뭐 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액자? 제 액자 하시는 분도 봤어요. 액자가 액자? 왜냐하면 결혼하면 사진 많이 생기잖아요. 뭐 결혼식 포토 그 걸어놓을 수 있는 액자? 그리고 또 인테리어 소품도 되게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컵은 맞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네. 극과 극의 이벤트 뭐 이렇게 인테리어 그 흰색 집인데 막 흰색 액세서리 많은 집인데 막 검은색 갑자기 튀는 검은색 막 이런 네. 거는 좀 핑크 핫핑크 검은색인데 막 이렇게 막 고딕체 막 이러면 조금 그때 트렌드를 잘 와서 원래 보통 그때 트렌드로 맞춰서 잘하니까 네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혼집 꾸미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 베이비 샤워나 요기 문화 오히려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안 해보게 베이비 됐고. 샤워 이런 거요? 베이비 샤워나 요기 결혼식 네. 에 참석을 한 경우 브라이럴 샤워도 있죠. 네. 브라이럴 샤워가 뭐예요? 아 진짜 모르시나 보다. 네. 남자들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 이건 약간 총각 파티 총각 파티 네. 신부는 뭐라고 해요? 뭐를? 브라이럴 샤워 아니 한국말로 처녀 파티 아니에요? 처녀 파티? 진짜? 하여튼 네 그렇게 네. 한도 몰라요. 네. 근데 네. 여기 뭐 따르게 되게 많아 총각 파티 하나 들었던 게 바닷가 가가지고 묻었어요 친구들이. 네. 약간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건전하고 괜찮은 거죠. 근데 여자들은 되게 사진 많이 찍는 것 같아. 한국도 그래. 있잖아요. 약간 함 이런 거 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면 발바닥 때린다고 하잖아요. 잘 살라고. 아 그래요? 네. 뭐 북어와 이런 걸로 때려요 혹시? 아, 막 이렇게 막 두꺼운 네, 것 같아. 북어인가 오징어인가? 네, 막 네, 그걸로 네. 이렇게 발바닥 때린다고. 그런 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풍수미죠. 저 함 들여오는 거 한 번 봐봤어요. 예전에 셋째 고모네 첫째 딸인가? 네, 함 들이는데 막 그 막 땡기고 막 와라 막 이러면서 네,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 돈도 막 앞에 놓던데 아, 드라마 보면. 네네. 그러고 결국 끌고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먹고선. 네. 그래서 하여튼 약간 네. 오프토픽이 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브라이덜 샤워나 이렇게 총각 파티로 돌아가면 네. 보통 여자들은 셀프로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엔 다 셀프가 네. 유행이니까. 그거를 누가 준비해요? 친구들이 준비하죠. 아, 다 그냥 친구들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친구들이 준비했던 거 같아요. 제일 최근에 봤던 브라이덜 샤워는 친구들이 준비했던 거 네, 보통 친구들이 준비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할 거니까 또 본인들이 준비하죠. 네. 아니, 저만은 그 주인공의 친구들? 네, 주인공의 네, 친구들. 네, 주인공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또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보통 네, 그런 그쵸. 것들이. 그렇죠. 같이 오가나이즈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오가나이즈 하든가 아니면 친구들만 하든가. 왜냐면 결혼으로 바쁘니까 주인공들은.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결혼 어떻게 보면 토픽에서 살짝 넘어가는 거라서 네. 조금 결혼에서는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에서 많이 넘어가진 않지만 집들이 선물 아니면 누구 집에 집들이 선물은 간단하죠. 아, 집들이 선물은 처음으로 초대받았을 때 집들이 선물은 간단하죠. 저는 제가 하는 선물이 항상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아 주디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네. 특이한 거 할 것 같아요. 별로 획기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했었을 때 쌀? 쌀 괜찮다. 쌀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미셸 씨 언니 집들에 갔었을 때도 쌀에 갔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쌀을 잘 먹었나? 네. 막 그렇게 건강해지셨나? 휴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우 전 휴지 휴지는 휴지 세제 비누 전 뻔한 거 안 화장지 뭐 향초 뭐 액자도 가끔 하고요. 근데 진짜 집들이 선물은 그런 건 실용적인 게 좋은 게 맞아요. 진짜 그걸로 좀 버티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버텨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막 언니랑 형부랑 같이 휴지 필요한 거예요? 네, 언니랑 형부 네. 신혼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집들이 하는 것도 같이 있었고 신혼 때부터 있었어요? 네, 신혼 때부터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근데 형부랑 언니가 받은 휴지랑 쌀이랑 뭐 세제로 그걸 다 축내셨나요? 제가 3분의 1만큼은 제가 축냈네요. 네. 네. 아 미셸 씨 언니 착하시다. 아이고 네, 미셸 아이고 미셸아 차라리 언니는 피라도 섞여있지 우리 형부는 네 그렇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은 먹을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케이크도 그렇고 디저트 과일도 많이 사 그렇죠. 과일 많이 사갔죠. 네. 특히나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아니다 한국에서 곶감 세트 아, 한국은 근데 쉬운 것 같아요. 세트로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돼 있어요. 요새는 맞아요. 연락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택배로도 잘 되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좀 잘 사 저희 아빠 친구 중에 잘 사시는 분은 한 뭐 꽃감 세트 어디 유명한 꽃감 세트랑 한꺼번에 오더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갖고 있다 꽃감은 어차피 냉동실에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더 많이 사니까 많이 사면은 많이 살 때 조금 더 싸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은데요. 너 워낙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근데 꽃감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좋아해요. 그러면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그러면 이 나라에만 있는 네. 선물 문화. 저는 약간 직장 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선물 문화가. 그 미스터리. 시크릿 센터. 네, 시크릿 센터. 아, 시크릿 센터 있죠. 시크릿 센터. 그리고 미스터리 기프트 뭐지? 미스터리 미스테리 기프트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미스테리 기프트. 시크릿 산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같은 게 시크릿 산타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마니또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미스테리 그것도 같은 개념인데 시크릿 산타는 딱 크리스마스 달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미스테리는 어느 때 하나요? 할로윈? 그냥 똑같은 개념인데, 네, 그냥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네.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거 해봤어요. 약간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약간 소셜 클럽이라고 해서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어느 누가 회사를 떠난다거나 생일이 있다라거나 하면 그 돈으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선물을 주거나 혹시 네.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저는 네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네. 이제 회사의 그런 팀워크를 다지기 그쵸? 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크리스마스 때 그냥 제가 인형 뽑기를 좋아하잖아요, 옛날부터. 네. 그래가지고 뽑았던 거 그냥 다 줬어요. 오, 대박. 괜찮다. 네, 체크아웃 스태프들 다 줬어요. 괜찮다.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그만큼 많았어요? 네, 엄청 많았죠. 저 엄청 많이 했는데. 잘 뽑으세요? 몰라겠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기계들은 별로 잘 뽑히진 않아요. 아 근데 네. 이 나라 분들이 선물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네,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 생기면 너 가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이 나라는 없나 봐요. 약간 이렇게 개인 아니지 약간 개인 문화라서 많아. 왜 줘? 그러니까. 너 나 불쌍하게 얘기해서 주는 거야? 막 이런 아니면 특별한 날이 네. 아닌데 네. 왜 주지?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맞아요. 뭐를 부탁하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양말을 이렇게 사가져왔어요. 회사에 다들 너무 좋다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전 그래. 그런 반응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정도일 줄은. 네.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마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갔다 오면 이렇게. 저희 그러면 저희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가실 건데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저희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 포함이지만 이제 이벤트성 선물? 그렇죠. 이벤트도 네. 결국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약간 증폭시키는 감동을 선물. 감동의 선물.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그쵸? 부모님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되게 이벤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막 풍선 불어서 하트 만들어놓고 이렇게 막 안방에다가 좋다. 이렇게 상 가져가가지고는 케이크 해놓고 그런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막 뭐를 어렴풋이 한 것 같아요. 집은 기억나는데 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전 진짜 많이 했어요. 부모님한테 뭐 하셨어요? 저는 보물찾기? 부모님한테? 네. 왜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쪽지를 하나 놔요 눈앞에. 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눈앞에 어떻게 둬요? 그러니까 자고 이제 일어나면 네. 뭐 문 앞이라든지 붙잖아요. 아, 문 앞에. 네, 아. 그러면 뭐 이걸 따라서 뭐 여기 가십시오 하면 뭐 그 냉장고 안에 뭘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서 막 찾아요. 어, 귀엽다. 그럼 피아노로 가시오. 그래서 피아노 가지고 또 막 찾아. 거기서 그 선물이 하나씩. 장단을 맞춰준 엄마 아빠도 대단하시다. 아, 아 뭐요? 선물이 하나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 오빠랑 같이. 오빠랑 같이? 네. 저 엄마 아빠는 그냥 보면은 그냥 TV 보러 갔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뭐야? 귀엽지 않아요? 아니면 이번에는 아니, 맞장구를 쳐주시는 그분 네 대단합니다. 존경 주디 부모님.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벤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나중에 누가 태워야 되지? 엄마 아빠는 이제는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뭐 친구한테라도 나중에 남편? 나중에 남편? 남편 찾아 어, 그래요. 남편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 때려치우는 거 아닌가요? 네. 안 해. 그럼 또 뭐 친구들한테 했던 이벤트? 왠지 주지 많을 것 같아요. 전 진짜 많아요. 뭐야? 제가 받았던 것도 있고 했던 것도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받았던 거. 받았던 거? 저는 퀸스트리트 상상도 못했던 건데 네. 퀸스트리트 이렇게 내려가다가 미드타운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짜르르 서 있었어요. 거기서 노래 불러주고 진짜? 네. 아, 쪽팔렸겠다. 아 근데 저 진짜 당황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머리 왕관 같은 거 네. 만들어서 막 씌워주고 너무 좋았겠다 근데 넘기면서 스케치북 넘기면서 어. 아 제 이름 들었다. 어. 이름을 스케치북에다가 써가지고 아. 애들 하나하나씩 어. 어, 너무했다. 아 귀엽다. 케이크 몇 살 때 좋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어, 좋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뭐야? 어, 너무했다.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이벤트 해준 거는 이제 생각났는데 네. 그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친해진 지 막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생일을 챙겨줄 줄 몰랐나 봐요. 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험 보고 나오는 길에 네. 이렇게 그 알버트 파크에서 네. 제가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촛불 붙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또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네. 친구 그러니까 생일 해주려고 했던 친구, 그 다음에 같이 짰던 두 명 친구,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한 명 친구가, 아, 뭐지? 홈레스 같다고. 홈레스인데 생일 자기 축하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걔 생일 케이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아서 그때 이후로 저희 네 명이 이렇게 같이 놀게 된 거예요. 제 친구 네 명이. 더 좋다. 네, 같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여자들이 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하면은 게이인가. 아니 근데 아니죠. 남자들도 서프라이즈 파티 없어요?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 막 달려가면서 머리를 한 대 탁 친다든지 그런 게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잖아요. 머리 치면은 제 친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 절규? 아 그때 이후로 절규? 절규합니다. 아. 생일날 절규 안 해요? 생일날 절규. 머리 치면은. 아니면 생일 때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에 몰래 카메라도 많이 하죠. 몰래 카메라는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정말 신뢰가 없네요. 신뢰가. 그러면 아까 주디 아까 받은 거 말씀하셨는데 해줬던 것. 해줬던 거 아 또 많은데 또 뭐 몇 번째를 얘기해 드릴까요? 아, 뭐 아무나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뭐요? 보통 5대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는 바닥에 쓸 수 있잖아요. 네. 제너럴 라이벌이 앞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친구 사진을 그려놨어요. 친구 미술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려놓고 이렇게 팔로우하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쭉 네. 바닥에다 그려가지고 나중에 그 도메인 벚꽃 날리는 제 네네. 친구 생일 항상 벚꽃 날리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소품같이 이렇게 깔아놓고 근데 제네럴 라이브러리에서부터 네. 도메인까지요? 아 도메인 그 뒤로 따라가는 알버트 파크에 있는 아니 알버트 파크 반대쪽에 하늘 아, 가는 네네. 쪽에 이렇게 벚꽃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네. 그 낙서하면 누가 지워요? 근데 거기에서 아 그 비 오면 다 지워져요. 그거 원래 그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 아무나 네. 그리는 거였구나. 네, 그 아무나 그릴 수 있어요. 네. 광고할 때 다 거기다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광고하는 사람만 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되게 꿀팁이다, 그거는. 네, 해서 그려가지고 소품 이렇게 잔디에다 뭐 깔아놓고 같이 네. 소품 겸 해서 근데 뭐 그 친구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그러는 다음에 항상 아, 그 정도는 한 명을 붙여요. 한 명, 당연히 아, 한 명을 붙이죠. 그러고 야, 지금 나간다. 아, 네, 한 명을 붙여요. 시간이 끝나고 전. 근데 좋겠다. 네, 그런 것도 날씨도 있었어요. 좋고. 그니까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적당해서.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어, 꿀팁인 것 같아요. 아, 꿀팁 많아요. 그리고, 아, 다른 거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분, 일단 마티 씨 한번 넘어가시죠. 뭐요? 친구한테 해준 거요? 네,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신 적은 있어요. 남자들은 서프라이즈 파티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대놓고 생일 아니에요. 케이크 챙겨주면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진짜요? 남자끼리는. 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거. 아, 남자 그러면 아. 마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서프라이즈 파티 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그 삽했다 그랬잖아요. 그 삽질하셨다 그랬잖아요, 삽질. 말고. 아. 생일 뭐 이럴 때? 아니, 100일? 100일 같은 거 챙기셨어요? 100일은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챙겼던 것 같아요. 정말 기억을 못하시네요. 제가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럼 네. 제 걸로 넘어갔다. 네, 생각나셨으면. 네. 아니요, 아, 못 넘어갈 것 같네요. 저 생각났던 게, 네. 그, 저는 이름을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촛불. 촛불로 이름 썼어요? 네, 근데 이 납작한 촛불 있죠? 네. 하고서. 금방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 제일 친한 분한테 네. 네. 같이 고생하셨나요? 키가 여기 있으니까 문자를 하면서 시간을 맞췄죠. 아. 그러면 좀 켜놓고 가달라고. 내가 문자 보내면 지금 켜놓고 나 지금 갈 거니까 아. 그 사이에 켜놔달라고. 아, 그분이 엄청 고생하셨죠. 왜냐면은 그 납작한 초가 불 붙이기 그쵸.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쵸. 초가 하나 긴 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다 붙일 아. 수 있잖아. 근데 납작한 초는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붙여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요. 꺼지고 네. 이것도 글자도 제가 나름 많이 써가지고 뭐뭐뭐 네. 뭐뭐뭐 이름이 하트가 아니잖아. 이름이면은 아니 제가 좀 길게 써요. 작은 거라서 여러 개 근데 그분이 엄청 고생을 하셨죠. 아, 친구 이벤트는 그래갖고 그분도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아, 도와주신 분이. 여자친구는 옛날에 깨졌고요. 아, 네. 어, 어떡해. 근데 도와주신 벨프 그분이 네. 기억을 항상 하시고 있어서 약간 얘기 나올 때마다 재밌는 추억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자친구 생기실 때는. 아,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네. 아, 네, 이렇게 서로 반대로 도와주셔서.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겠다. 근데 아직까지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아, 네. 여자친구 없으셨나요? 근데? 네? 그때부터 여자친구 없으신 분이. 누구요? 저요? 도와주신 분이. 아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꽤 됐어요. 아, 그 분이에요? 네. 에? 아, 그, 아니에요? 아닌 말. 아,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은 모르세요. 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괜찮네요. 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탁을 안 했어요. 어땠어요? 반응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 힘들었겠다, 여자. 그때가 아마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왜요? 근데 약간 반전이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이벤트 한다고 일부러 몰래카메라 하거나 여자친구 기분 지금, 상하게 하면 지금 굉장히 메시 씨 표정이 부정적이에요. 아,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상상만 해도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본의 아니게. 네. 아, 본의 아니게였어요? 네, 본의 아니게였어요.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하는데, 열받았었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네. 저는 그냥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예요. 아, 그니까 그 여자친구분이 약간 빈정이 상하신지 모르고. 몰랐었어요, 아. 저는. 정말 눈치가 없네요. 아니요. 저는 이벤트 해줄 생각에 들떴었죠. 아. 그래갖고, 세팅을 해두고. 눈치 없는 거 해갔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감동해서? 쇼크 먹었었어요. 왜냐면 몰랐었더니 갑자기 얻어 맞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벤트 데리고 가야겠다.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진짜 어떻게든 네 그렇게 해서 다행이네요. 잘 풀려서. 아니 근데 아, 아니다. 왜요? 말하세요. 아, 왜 말씀하세요? 아니, 그때 이제 약간 저는 오해가 있었다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더 억울해. 그래갖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 이벤트 원래 그대로고 나는 그건 오해고 따로다. 네. 내가 잘못해서 이거를 한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오해였다. 타임이 좀 있었나 봐요. 약간 갭 타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랑 만났어요. 이제 차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오해 그거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저는 카톡 날릴 준비하고 있었죠. 제 친한 사람한테. 이제 가니까 붙여달라. 10분 안에 갈 거니까 붙여달라. 근데 터지니까 그게 전 당황을 했죠. 어떡해. 왜냐면 이미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 근데 오히려 잘 됐죠. 약간 오해도 풀리고. 네, 오해도 풀리고 하고 화도 가라앉고 감동을 했다니까 오해를 풀려고 씨는 이게 오해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렇다 하고 이제 감동된 상태에서 왜냐면 솔직히 데려오기까지는 솔직해서 제가 보기엔 그 여자분이 별로 탑닥치는 않았는데 네, 그냥 몰라요. 제가 엄청 진짜. 저는 마티 씨가 이것 때문에 긍긍전전했다는 게 너무 참 재밌네요. 재밌고 즐겁네요. 저는 마티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저도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이벤트로 기쁘겠구나 이랬는데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얻어맞은 느낌인데 무조건 어떻게든 그 이벤트 장소에 데려가야겠다는 그게 엄청 추철했죠. 네. 감동이네요. 그럼 저는 저 이벤트 했던 거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했던 거는 꽃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 꽃에다가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 하실 것 같아요. 돈을 꼽아서 꽃 돈다. 아 요즘 그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엄마한테 캐시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 요즘에 아예 이렇게 꽃 그런 회사라 그러나 꽃 가게 같은 데서 아예 그런 어버이날에는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주더라고. 우와. 아니면 돈으로 그러니까 꽃 상자 옆에 이렇게 조금 근데 해서 너무 마케팅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속물이에요. 마케팅을. 아 속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네, 마음이 본인이 한 거는 오케이인데 회사가 뭘 하는데요? 회사가 해주는 네 마케팅이죠 그거 결국에. 어쨌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쵸. 그래도 귀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자꾸 주디가 돈 이러셔서 약간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이 마음이죠. 네 마음인 것도 알고 또 저를 제가 회상해 보면 아마 이것도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누나 생일에 맞춰서 그 날짜만큼의 액수를 보내 계좌 이체 해줬었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나가 살아온 날만큼 누나가 이제 밑에 오타고 해서 아니 살아온 날만큼 하면은 아니요 몇 천만 제가... 원을 지금 아니 그거리 몇 천만 원 여기요 아니 생일 하루를 1%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맞나 너무? 그러면 맞네. 나이 아니 365를 나이 28살이나 29살에 만일 산 거예요. 아 미안해요. 그럼 제가 만보를 드린다고요? 미안해요. 다시 말해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거를 아니면 하루 1센트였던가요? 뭐 그렇게 아니, 하세요. 하루 10센트. 저는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디하고 미세라.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누나한테 보냈는데 저는 당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죠. 왜냐면 풀타임으로 일했으니까. 근데 누나한테는 학생한테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죠. 뭐 대체 저한테도 큰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누나한테는 더 큰 돈이었죠. 이벤트네요. 전 그런 이벤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누나가 상당히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잘해주셨나요? 아니요 원래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지 당시에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 네. 아 갑자기 훅 느끼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가 이제 가끔 약간 아까 주디랑 비슷하게 과자를 숨겨두고선 누나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오타고도 하고 호주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이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과자를 숨겨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니까 과자를 숨겨두고 이렇게 편지 내지. 항상 뭐 문자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좋다. 했더라고요. 재밌다. 근데 그런 거 너무 이거를 좋아요.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과자를 먹어야 되니까 더 없냐고. 선물 진짜. 누나도 이제 아, 힘드셨는지 네. 몇 번 하더니 안 하더라고. 그럼 왜 이번에 안 했냐고.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하나 올까요? 네, 저희 이번에 들을 노래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입니다. 네. 듣고 오실게요. 네.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이벤트 있나요? 저요. 어, 네. 제 이름 네네네. 글씨 눈 그거 받고 싶어요. 한번 해봐. 네, 얼마나 힘든지 해봐. 네. 여자가 그 겨울에. 네. 네. 아니, 나중에 그 정도 크기로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마티 씨랑 결혼하실 분한테 저희가 언지를 드릴게요. 이런 거는 아 근데 여자가 요즘에 프로포즈도 많이 하니까 프로포즈로 하면 그 정도 스케일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삽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반지를 숨겨놓고 찾아봐. 눈도 많이 안 내려요. 그 안 내리는 눈이면 더 좋네요. 근데 반지를 찾으라고. 거기서 반지를 찾아봐. 대박. 근데 없어. 없고 나중에 떨어뜨려. 진정한 삽질. 진정한 아, 삽질. 그런 이벤트는 어때요? 막 드라마에서 뻔히 나오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안에 반지를. 아 너무 싫어요. 그런 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싫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꽉꽉 씹어 먹거든요. 이빨 부러져. 진짜 부러져요. 왜냐면은 다이아라는 금속은 네. 상당히 강한 금속이거든요. 그럼 이빨이 나가요. 진짜로. 그 진짜 그리고 이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보험 들어놓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은박지 씹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오, 그 맞아요. 느낌. 어, 그런데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 아, 좋긴 좋은데, 아, 기분이 나빠. 주지도 저는, 싫고. 저도 싫고, 뻔한 이벤트는 일단 다 싫어요. 뻔한 이벤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벤트. 텍스트북 이벤트 싫다 이거죠. 네, 텍스트북 이벤트는 싫어요. 근데 그 뭐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촛불에다 이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북 이벤트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이름은 좀 색달랐던 게 보통 길을 만들잖아요. 아, 길을 만들어요? 무슨 길 만들고, 길 만들고, 제가 그냥 촛불만 뿌리고. 사용한다고 막 알아가지고. 아, 글로 배우셨어. 네, 글로 배워가지고. 장비 뿌리고 난리 나죠. 네. 그럼 미셸 씨는요? 받고 싶은 이벤트요? 네. 아, 지금, 몰라, 빨리 얘기해보세요. 지금 오디오가 얘기 안 하시면 제가 하나 생각났던 거. 네. 저도 꽃 선물을 한번 했었네요. 아, 근데 이게 여자가 네. 남자한테 주는 거랑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몰라요.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꽃을 받을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남자는 근데 별로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않아서. 계시더라고요. 선물 줄 때 남자들 꽃을 들고 가잖아요. 뭐든 네. 집이라든지 꽃을 들고 걸어가는 게 창피하신 분도 엄청 많으시대요. 남자가? 네. 네, 남자가 창피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꽃을 들고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기쁘게 걸어가면 그게 창피한가? 아, 나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요. 주려고?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저도 그때 꽃 선물을 할 때 장미꽃 세 송이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그때 한국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네. 그걸 꽃을 들고서 근데 왜 쪽팔리잖아요. 여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있는 되게 멋있는 거예요. 로맨틱이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쪽팔려가지고 그 겨울이어가지고 외투 안에다 넣고 갔어요. 왜? 쪽팔려요. 멋있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잘한 거죠. 다른 여자한테 멋있어 보이면 뭐예요? 아니 그분들이 대쉬하겠대요? 알겠어요. 아 저런 사람 멋있구나. 아니 근데 이게 여자가 꽃 받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꽃을 들고 다닐 때 되게 사랑받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이 여자가 되게 사랑받구나 이쁘나 하면 여자가 으쓱해지죠. 네. 네. 하여튼 근데 네.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꽃 들고 있을 때 그거를 줄 거라 생각하지 받은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셨다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데.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억울해요? 조금 아니 꽃을. 아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람이? 아, 근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약간 천사다. 선물을 아니 왜 내가 최근인가요? 제가 선물을 잘 안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니었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나도 깜짝으로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꽃을 했어요. 그거에 감동받았대요. 근데 꽃보다는 아, 네. 특별한 날이 아니고 꽃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남자는 아 근데 꽃이 이상해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요 꽃 자체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꽃 말고도 다른 것도 선물해줬는데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근데 꽃만을 봤을 그것 때 그거 때문에 좀 더 나았나 보다. 남자라는 아 미안하다 꽃은 이제 선물 안 해야겠다. 네 남자라는 생물한테 봤을 때 꽃이라는 게 그렇게... 생물? 남자는 생물이요? 네 남자라는 생물인가요? 동물, 생물 뭐 어쨌든 남자라는 걸 봤을 때 꽃이라는 게 뭐로 인식을 되냐면은 여자한테 주면 좋아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막혀 있어요. 맞아요. 내가 받으면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인식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요. 꽃 왜냐면 화분에 걸어다니면 길거리에 있는 게 꽃인데. 아 대박. 아 근데 다르죠. 다르죠. 아무도 꽃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세요. 여자의 마인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 선물은. 아니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제가 뭐 모든 남자들을 다 대표합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꼭 받고 싶은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꼭 기억이 받고 안 나요. 싶은 이벤트? 그러면 네. 약간 특별한 날에 받는 이벤트 아니면 평범한 날에 그냥 받는 이벤트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저요? 평범한 날에. 그 또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약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아, 네. 진짜 싫어요. 공개적 네. 아니 그렇게 정색하고 싫어요.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아, 진짜 모든 이벤트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색을 해서 모든 이벤트는 줄만 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사람들 앞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쩌렁쩌렁 플랫... 쩌렁쩌렁 진짜 나는 싫어요. 너를 사랑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후에 무슨 꽃을 들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것까지 괜찮은데 네.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동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진짜 싫어요. 강남역 앞에서 진짜 싫어요. 주디는요? 아, 저도 싫은데 약간 그래도 사랑 나 사랑받고 있어라는 걸 약간 으쓱해지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세미? 세미? 세미? 아, 그러니까 오케이라 이거예요. 오케이예요? 응. 그럼 마티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해요? 공개적으로 여자친구한테 여자가 만약에 제가 하는 거요? 네. 여자가 만약에 나는 제가 실제로 한다고요? 네. 여자친구한테 아니면 여자친구가 저한테 해준다고요? 아니 여자친구가 공개적으로 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우테아 파크에서 네. 마티를 위해 춤을 춰요.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진짜? 그러면 여자가 아, 근데 갑자기 그것 자체가 물론 주고? 그냥만 봤을 때는 세레나데 싫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도 솔직히 해서 그런 시선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티 씨 보고 네. 해달래요. 뭐를요?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달래요. 나를 위해 춤추면서 반지를 던져달래요. 저한테 존중이 있었다면은 그런 걸 요구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존중을 안 하면. 그러면 아니면, 존중을 안 하면은 애초에 사귈 이유가 없다.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존중 안 하는 사람이랑 왜 사귀어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마티 씨가 네.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그 여자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속 끝까지 말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속으로는 진짜 하고 싶어 해. 그냥 마티 씨가 알아.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해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괜찮다? 아우트파크 그러니까 여자가 근데 이왕 하는 거 만족스럽게 하는 게 한 번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서 안 하는 게 낫지. 너 그 대신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기분 좋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나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는 해줘야죠. 깔아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면.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서로 솔직히 얘기해서 매번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 게 아니라 말을 안. 근데 이걸 한 번을 말을 안 했는데. 네. 마티는 알아요. 여자친구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거. 근데 여자친구는 마티를 그래. 배려하고. 그래 원해가지고 해줬어요. 해줘서 그럼 더 이상. 그런데. 은근히 나중에 보니까 한 번 해줬으니까 또 해주기를 원하는 눈치를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진 않으면 오케이인데 근데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한 번으로 만족을 안 해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마티 씨는 알아요.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그거. 원하고 있다는 거를. 네, 한 번 해줬는데 또 원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냥 원하라기보다는 예,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존중을 나도 존중을 안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거를. 원한다는데. 그래갖고 한번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여러 번을 요구한다는 알았어, 거는 알았어요.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 하다가 싸우겠어요 지금. 이벤트 네. 하다가. 아 근데 이거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한 칸씩 한 칸씩. 한번 해준 걸 그러면 한번 해줬을 때 느껴야죠. 아, 이 사람은 한번 해준 것도 진짜 대단하고 앞으로는 기억이에요, 앞으로는 없겠구나. 진짜 마티 같고를 예상해야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사랑을 그 그런 걸로 사랑이 표현되는 거는 좀 억지고요. 그거는 현대 마케팅의 안 좋은 실체고요. 그런 마티 씨가 네.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보고 싶어요. 마티 씨가 그렇게 한 거. 그 대중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노코멘트 할게요. 옆에서 네,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같이 찍을래요? 두 분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네. 저희 그 보통 선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모님 네. 가족을 이제 짚고 넘어갔는데 네. 다시 친구로 돌아와서 네. 보통들 생일날에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아까 전에 전화해서 얘기했듯이 면세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친구들이랑 가끔씩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네. 바운더리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친한 친구? 약간 선물을 하는 친구의 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친구에게까지만 선물한다. 네. 라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 너무 실속을 따지는 것 같긴 한데. 질문인데. 다들 그러죠. 다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죠. 솔직히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선 제가 먼저 밥을 사줘요. 네. 뭐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세 번 사주고요. 네. 근데도 뭔가 고마워하는 기색 전혀 뭐 돌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네. 근데 뭐 돌려줄 기색이 없으면은 우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게 계속 있으면 일방 통행이라면은 그거는 꺼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거는 싫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일방 통행도 싫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함.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주고 안 받는 것도 상관없고 그 친구가 줘서 제가 못 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면 이만큼 돌려받아야 돼. 이런 거는 싫어요. 오히려. 네.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근데 저도 공감해요. 단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방금 말한 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고 네, 받기만 한 사람. 나한테 돌려줄 그런 거 계속 있는 사람. 이렇게 너무 비즈니스 이렇게 네, 그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굳이 제가 안 사줘도 네. 다른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내 경험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원래 안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도 그래도 기회를 더 줘보는 거죠. 네, 약간? 저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아무리 친구가 그래도 제가 그냥 만약에 줄 마음이 있다 네.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네. 그럼 그냥 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걸 좀 따지긴 하겠죠.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래도 주긴 하는 것 따지지 같아요. 따지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거 다 티나잖아요. 자기가 계산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먼저 계산대에 가거나 이런 거 그냥 내가 사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행동이라든가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안 되지만 자기가 낼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카드 같은 거를 미리 낸다. 아, 냈다. 내가 낼게. 아니면 밥 사고 그다음에 네. 뭐 커피라도 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맞아요. 물론 무조건 사면은 그 사람이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진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근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애초에 마음을 못 느끼시나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네. 있네요. 제가 자주 노는 그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외에는 선물 잘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들 그래요. 그 사람 이외에는? 다들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네. 별로 그 의미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방금 생각났는데 어우, 시간이 우리 엄청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만 네. 하나 짚고 가는데 저랑 제일 친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요새가 아니라 한 6개월 전에 자주 이용하던 외국 쇼핑 옷 사이트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사이즈를 어떤 걸 오더를 했어요. 근데 작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줬어요. 네. 근데 마침 생일 때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도 아,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받겠다. 아, 괜찮네요. 그렇게 하고 마침 그분 생일도 비슷해요, 저랑. 네. 그러면은 형이 원래 아니 형이 아니라 그분한테 그분이 저보다 형이니까 그럼 형 원래 오더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똑같은 거 말고 추리닝으로 다른 걸로 내가 오더 해주겠다 아. 그럼 서로 기쁜 맞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쁘죠 그렇고 네. 지금 나도 필요했었고 추리닝 같은 거는 언제나 그래갖고 추리닝이 좋다고 아까 아니, 지난 화에 네,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선물 특집 하면 그렇죠. 뭐 3부까지 가려는데 3부는 솔직히 계속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막 네.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훈훈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한 바퀴 돌까요? 한 바퀴 돌까요? 몰려? 아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는데 저번 화에 이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마음과 정성도 좋지만 저희 라디오를 통해 많은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화에는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떡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기대했다 잘했다 했나요 그녀는